젖은 바람은 이젠 희미해지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한 주 아름다운 연기 잡아보려 했던 우리의 세상